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희 동지는 6일 의례 방문에 온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오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